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선군 용역령도에 조자국을 새기신 56돌과 조국 해방 71돌세에 체험하여 미얀마 연맹연대성발전당 양곤지역위원회 비서 타 위인이 15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